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건입니다. 이를 둘러싼 사건의 개요와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대전교사 사망 가해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로 인한 여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 등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을 고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사의 표명 이후 KBS와의 통화에서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깊은 고민을 했다며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일을 하려 했는데 참 어려웠던 것 같다며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등에 대해 본질과 다르게 사건이 흘러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장관은 사임과 관련해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까 우려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결과와는 무관하게 수개월간 국방부 장관이 공석 상태가 된다며 이 장관이 그런 상황을 걱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입장문에선 이 장관의 혐의가 낱낱이 밝혀졌다며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탄핵이나 해임이 되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꼭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철저한 후속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이 스스로 사임한 상황에서 후속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정상 참석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직해온 40대 교사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결국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A씨는 24년차 교사로 대략 4년 전부터 4명의 학부모로부터 악성민환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10개월가량의 법정 공방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힘든 시간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숨진 교사 A씨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진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업장은 물론 가족의 사진까지 공개됐는데 정의구현이라며 이를 응원하는 목소리와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팔로워가 수천 명을 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지만 연이은 신고로 인해 계정은 현재 차단된 상태입니다. 계정 운영자는 나는 10살 촉법소년이며 법과 어른이 두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절대 잊지 않겠다. 선생님이 그곳에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식당은 본사와 가맹 계약을 해지했으며 미용실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목된 인물 중 미용 학부모라고 밝힌 인물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적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민원을 자주 넣은 적은 없고 민원 또한 교육청과 교장을 통해 두 번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동자 사인의 학부모라고 이름 붙여졌으나 한 명은 같은 학급 학부모일 뿐이고 나머지 두 명은 모르는 사람이라며 억울함을 표명했습니다. 9월 13일 헙스브리핑에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임과 대전교사 사망 가해 학부모 신상 공개 사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흐리지만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3도이며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지속되겠지만 강수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11시에서 18시 사이에 짧은 소나기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에 선선한 바람이 자주 불어 더위를 조금은 식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양재웅, 아나운서 박예린, 그리고 엔지니어 김태환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